8. UBS. Fashion Backstreet. Ilju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Hobbs의 Fashion Backstreet입니다. 지하철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식당에서도 집에서 한 발자국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옷차림 아닐까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스타일이 눈에 담기며 분명 눈에는 익었는데 어느 브랜드인지는 몰라 답답한 상황 역시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로고의 브랜드명은 물론이고 최근 유행하는 아이템의 전파 과정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런웨이 시작해볼까요? 여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날씨는 벌써 한여름 같아요. 한양대역에서 내려 애지문을 지나 강의실로 올라올 때면 지금 이 상태로 바다에 다이브하고 싶은 기분이라니까요. 저희 패션 백스트리트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바다 하면 마린룩 아닌가요? 마린룩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바다, 선원, 해병처럼 바다와 관계되는 모티브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오늘은 마린룩의 수장, 세인트 제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제임스는 1889년 프랑스 북부 지역 노르망디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역사 깊은 브랜드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세인트 제임스 역시 작업복을 만들던 의류 브랜드였습니다. 노르망디는 18세기부터 영국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는데요. 그렇기에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따뜻하고 튼튼한 작업복 스웨터는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 선원들을 위한 작업복을 만들던 브랜드가 바로 세인트 제임스였고요. 이들의 스웨터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인 작업복과는 달리 스트라이프 패턴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 국기에서 아이디어를 따와 스트라이프 색상으로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선택한 점은 가시성이 좋지 않은 해상에서도 선원들이 눈에 띄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탕이 되어 마린 스웨터는 세인트 제임스의 형태로 굳어졌고 오늘날 대부분의 스트라이프 맨투맨이나 니트에서도 푸른색이나 붉은 계열의 선이 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성복의 형태로서 스트라이프 코튼 티셔츠를 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입는 줄무늬 티의 원조가 바로 세인트 제임스 것이랍니다. 그렇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코튼 티셔츠. 그 인기는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오드리 헵번까지 이들의 줄무늬 티를 착용했을 정도랍니다. 이렇게 오랜 정통과 함께 아이템의 이들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투영해온 세인트 제임스. 그렇다면 그러한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흔하디흔하고 무난한 스트라이프 티셔츠일 뿐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브랜드라는 점이 참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기본에 충실했던 브랜드 특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인트 제임스는 과거 작업복에서 출발한 브랜드인 만큼 내구성이 정말 우수하답니다. 100% 코튼이 사용된 데다 전품질 생산을 지향하고 모든 공정이 프랑스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코튼 티셔츠에서는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서 약하지도 않고 반대로 너무 투박하고 뻣뻣해서 착용감을 해치지도 않는 적정선을 지키고 있는 소재의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덕분에 핏 역시 깔끔하게 떨어지고 내구성 역시 뛰어나다고 해요. 실제로 이 티셔츠를 구매한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절대 옷감이 상하거나 색이 바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당 12만 원으로 다소 비싸다고 느껴지는 가격대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꽤나 경제적인걸요. 그러한 경제성에는 실용성 역시 크게 가담합니다. 세인트 제임스가 내놓은 목표는 고품질과 더불어 꾸준한 디자인이었는데요. 이들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매치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오늘날 의류 브랜드의 로고 플레이가 잦아짐에 따라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되 역으로 로고는 잘 보이지 않는 옷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인트 제임스 역시 커다란 로고보다는 소매 끝자락에 작은 패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무난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에 이들만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엘보 패치입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같은 색상, 디자인이 패치가 있는 것, 없는 것 두 종류로 출시가 되는데요. 팔꿈치 부분에 둥근 타원형의 패치를 부착해 멋스러움을 더하고 그와 동시에 가장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호하기까지 합니다. 세인트 제임스의 마스코트이자 정체성 스트라이프 셔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난하고도 무난한 디자인이 어떻게 꾸준한 인기를 끌었던 것인지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은 체형의 이유로 어울리는 사람이 소수라는 말도 있죠. 진입장벽도 높고 마냥 정신없다고만 느꼈던 스트라이프 문양 역시 이렇게 마린룩과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짧은 민소매나 나시도 좋지만 곧 다가올 여름은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진정한 여름 느낌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5월 22일 월요일, 오늘은 마린룩의 소장 세인트 제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민주 아나운서, 문예인 엔지니어, 그리고 윤지우 기자가 함께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 UBS